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래도 널 사랑해 달콤하게 다가와 새파란 파도가 상큼하게 밀려와 바닷가에서 처음 만난 그때 공감 공감 난 사랑에 빠졌어 용기 내가 낸 부끄러운 한마디 차갑게 돌아온 황당한 말이 거죠 이럴 수가 엄마 나 엄마 나 아이야 다가와 나 처음엔 몰랐어 그렇게만 반했어 난 그대 정말 난 그대 미쳐 생각지도 못했어 엇박짝박짝 속이 탔단 말이야 그대 나에게 아는 말이야 이럴 수가 어쩌나 아이야 다가와 그래도 널 사랑해